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아,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정신 차려야지. 이거 추잡 60분이지. 크크크. 지난번에 이어 기독교 놈놈놈 특집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다 올게요. 다음 이제 메가더. 메가던인데요. 뭐 메가던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메가던은 뭐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더글라스 메가더. 네. 인천 상륙 작전. 그렇죠. 네. 뭐 메가던은 네. 근데 언제 죽었어요? 메가던은 196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면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아니, 부끄러운 일이. 아, 사라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 게 1951년이거든. 실종한, 13년 동안 길게 사라졌어, 이렇게. 실종된 줄 알았는데. 범위도 삼각지대 이런데? 어, 그러니까. 메가더도 굉장히 장수했어요. 네. 이게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겠지. 범위도 삼각지대. 아. 메가더가 이 미국 그 군 역사상 네. 제일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고요. 아. 굳이 한국 전쟁이 아니어도 이미 맞아. 2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레전드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 아, 살아있는 레전드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업적이 화려한데 일단 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역대 입학 성적 1인가 졸업 성적 1인가 그렇고 역대 이미 42살에 역대? 역대급 역대급 그 애가 아니라? 역대 성적 1위 역대 성적 1위고 아빠는 아빠도 장군이거든? 근데 아빠는 필리핀 총독이고 막 그래. 이야. 아빠는 필리핀 1차 총독. 1차 세계 때 필리핀 총독이면 거의 아시아 태평양 짱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네.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가 나중에 필리핀 대통령이 되고. 와. 뭐 하여튼 이 집안 자체가 엄청 좀 떨떨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메가더가 좀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대한제국을 방문을 한 거야. 아, 우리나라 오신 적이 있어? 그렇지. 네, 아직 그 한일 합방이 있기 전에 내한 공연하셨구나.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을 하셔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사진이 막 남아 있고. 진짜? 그게 사진 남아 있어. 야, 굉장하지. 그 시절이 있었. 소년일 때 갔는데 고종이 만나줬다는 거 아니야? 소년은 아니고 좀 젊은 시절인 것 같아. 20대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릴 때 갔는데 고종이 만나서 선물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고종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야. 국빈. 국빈이지. 클래스가. 국빈. 그러니까 히딩커스 히딩커스 때 이명박 아들 데리고 온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메뉴 유니폼 입고 스웨퍼 신고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느낌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건데 하여간 뭐 굉장히 명문가 출신이고요. 파이브 스타 이분은 와, 원수네. 그렇지. 대장이 아니라 1944년에 원수 계급을 줬어. 5스타. 대통령이랑 맞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인 거지. 하여튼, 5스타에다가. 장수 돌침대네. 메가다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 선글라스 끼고, 네네. 파이프 담배 물고, 그 모자 쓰고 다니고. 그쵸, 근데 그쵸. 모자도 미군 모자가 아니다? 그거 뭐지? 필리핀군 원수 모자야. 그게 미군 모자가 야, 역시, 아니야. 그년대다 전공자한테 DJ, 들어봐야 DJ를 달라, DJ 달라. 그게, 그러니까 메가다는 엄청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거든. 나는 미국의 군인보다 일단 필리핀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30년대 한번 퇴역을 해. 이미 50대 중반에 퇴역을 하고 필리핀군 원수가 되거든 가서. 필리핀군 원수를 하다가 1940년대에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미국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대장이 된 거야. 이미 한번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고 돌아온 거지. 돌아올 때는 내가 미군 밑으로 들어가주는 게 아니라 필리핀의 원수로서 가서 도와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거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그 미군 모자를 써야 되는데 아니 뭐 원수가 좋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필리핀군 원수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분이어서 이렇게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뭐 저는요 나는요 뭐 I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3인칭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는 기분이 나쁘다. 그런 식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태할 화법의 원조구나. 루이십육스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왕들이나 사실 그 그런 거잖아. 짐이 뭐, 짐은 그런 거 아니야? 와인은 뭐 그런 거잖아. 그렇게 말했다. 그런 화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야. 메가더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이제 화법 때문에 멘붕을 막 하기도 하고. 아. 아, 그렇겠네.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 부관으로 9년을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야. 이야. 부관으로. 닭갈이. 닭갈이었어. 네, 아주 누가 물떠오고. 그렇지. 그가 목마르다. 지민이 목마르다. 이제 아이젠하워가. 맥신 타워! 맥신 타워라고. 333으로 타워. 하여간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높은 분이고. 네네네. 그분이 인천상륙작전에 인천상륙작전 하면서 진짜 신화적인 존재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선 평가가 되게 좋아. 네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쵸. 인천에 가면 동상이 있고 그쵸. 무당 중에 메가도를 모신 무당이 있잖아. 옛날에 막 관우 모시듯이 맥장군 모시는 무당들이 있어요. 맥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보통 그 무당들은 신내림 받잖아. 신내림 받는 파이프 문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아, 네. 아, 우리. 뭐 3인칭으로 말하고. 장난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 나라를 새로 구한 영웅이고. 또 이게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그 아유 되게 멋있거든요. 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메가더의 기도문, 저의 자식을 이런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 이거 솔루션 들어본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문? 응? 아버지, 메가더가 직접 한 기도. 아~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이 말도 멋있는데 소박함에 있다는 것과 이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이야.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근데 뭐, 참 말은 멋있는데요. 말 멋있네요. 네. 일단 이 기도문의 대상이 됐던 이 아들은 메가더랑 사이가 엄청 나빴어요. 아~ 그래가지고 성을 바꾸고 살았대. 아 진짜? 아예 메가더라는 성을 버리고 살았다고? 쓰질 않을 정도로 기도문을 아빠 이렇게 써줬는데? 이렇게 써줬는데 메가더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진짜 무슨 성을 바꾸고 거의 숨어서 살았고 2000년에 이제 메가더 부인이 이제 18살 연하였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18살 연하? 18살 연하랑 살았는데 또 엄청 장수하신 거야 이분도. 그래가지고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 메가더 부인께서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뭐 장례식에도 하여튼 안 나타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 전쟁 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3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야 된다. 아, 그래서 맞아. 이제 아예 핵을 투하하게 세계 대전으로 가야 된다. 만주 핵을 투하해. 만주랑 북한에 뭐 이제 20군데 정도 핵을 떨어뜨려 가지고. 뭐? 20군데? 아 진짜 그 후보 지역을 20개를 냈어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다가.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 쓴 게 딱 두 번인 거 아니야? 그치, 히로시마 나가서. 히로시마 나가서 딱 그 두 개인 거 아니야? 네, 그 이제. 20마리 쏘자랬다고? 그 5년, 우와. 6년 지난 상태였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세계대전 해가지고 중공도 깔아 뭉개고 이제 다. 아. 아니, 하는 김에 우리 발판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중국이랑 그냥 싹 다 먹어버리자. 그렇죠. 이야. 그래서 뭐 굉장히 너그러운 방법으로. 광개토 대왕인데. 하여간 그런 좀 양면적인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분이 막 되게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고 그러긴 했는데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출석하는 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대 미국인이면은 다 기본적으로 성경 베이스는 다 갖고는 그치, 있는 거지. 그거는 뭐 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그 미국은 굉장히 또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시고 뭐 성경 통독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성도였다. 그렇죠. 가난한 성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뭐 성도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 수준이었구나. 좀 거시기한 그런. 아니, 필리핀 원수쯤 하면 성도하기 쉽지 거죠. 어렵지.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좀 잔인한 일면이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점령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인 자기 비서랑 애인 사이가 된 거야. 야. 애인 사이가 됐는데 근데 이 비서한테도 문제가 있었어. 이 비서가 그 일본 전범들 있잖아. 일본 전범들한테 뇌물을 받았어. 사면을 대가로. 아. 근데 뇌물을 줬는데 사면을 못 받은 전범 가족들이 있는 거지. 얘네들이 항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뇌물을 이 비서가 받았다는 정말, 게 알려진 거야. 정말 얽히고 설켰다 진짜. 메가더가 이 비서를 어떻게 했냐면 총살해버렸어. 와. 저 애인인데. 애인인데. 그치. 이야. 굉장히 뭐 너그러우신. 대단하다. 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위인이라고 잘못 알려진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교회에 출석한 횟수보다 그쵸. 목사님이 설교로 교회에 출석한 횟수 훨씬 더 많은 분인 거죠. 그렇죠. 본인은 사실상 출석한 적이 거의 없으나. 그렇죠. 뭐 그래서 예고로 출석을 계속 하시는. 그래서 맥아더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맥아더 장군이 분명히 그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뭐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다 막 특히 해외 인물들 뭐 그런 모든 공을 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과장되고 포장돼서 기독교인 입맛에 맞게끔 각색돼서 설교 예어로 쓰이는 상황들이 그렇죠. 저희가 좀 불편하게 네.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목적을 네. 가지고 그렇죠.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건 사실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니까요. 특히 록펠러는 다 그런 거. 목적을 네.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내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아, 내수용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쩝쩝거리는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좀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거슬리지 않긴 할 테니까. 지금 씹을 때 이렇게 마이크 뒤에 떨어져서 씹을게요. 네. 자, 이렇게 순서를 보자면, 이승만. 리승만. 이승만. 우리 아... Father of Our Nation. 이승만. 국부 이승만 선생님부터 시작해야죠. 예. 또 제가, 이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전공자예요, 전공자. 예. 그래서 사실. 특집 방송을 한 두 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승만은 뭐, 한국 현대사의 불멸 떡밥 중 하나고요. 정말, 빠와 까가 극단적으로. 빠와 까가? 예, 빠와 까가 진짜 극단적으로 나뉘는 사람인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까 쪽이고요. 아. 너무 극단 쪽으로는 안 가려고 노력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학문을 하시니까 공부를 하다 이분 되게 좀 양파 같은 분이에요. 아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뭐가 계속 나와서 그런 분인데 네, 애송이의 사람 드립치려다 지금 어느 타임에 애송이 드립 너 애송이의 사람 너 까나 지금 찾았어 지금 깔린대 네, 뭐 이승만 잘 아시다시피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할렐루야 네 유명한 분이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뉴라이트와 보수 기독교에서는 영웅이죠. 그렇죠. 거의 뭐 하나님 다음 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요즘에 유튜브에 그 뭐 실명 거론해도 괜찮겠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호 목사라는 분이 네. 이분 그 사실 우리 얘기 나왔던 박성업 그분이랑 이제 비슷한 라인이거든요. 고 라인이거든요. 네, 고 라인인데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쪽 라인인데 그분이 이제 좀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아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박성업 아저씨도 자기 페이스북에 막 공유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또 내가 봤는데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아 이거 한 5분 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거야. 사실이 아닙니까? 에? 아예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지. 이거는 해악이야, 해악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 내가 시간 있으면 이 블로그에 반박글이라도 써가지고 올려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아직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여간 뭐 혹시라도 그런 류의 강의, 뭐 뉴라이트나 하여튼 뭐 그런 류의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거의 다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네 사실이 아니므로 안심. 네, 안심하셔도 되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고 이분이 이제 개화기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죠. 19세기 말에. 이분이 이제 배제 학당 출신이에요. 지금 배제? 이제 배제. 예.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양 학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만민공동회 네, 만민공동회 같은데 연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양 문물을 좀 먼저 접하면서 약간 쉽게 말해서 개명된 한국이 개명된 조선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몇 명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그 서양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아, 네, 이분이 최초인데 우리나라 최초. 해외 박사. 해외 박사지. 뭐 사실 국내에선 박사를 줄 수 있는 대학도 없었고. 그러면 거의 최초 박사. 최초의 박사.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박사는 이승만인 건데. 인스턴에서. 이분이 1900 9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되게 또 유명한 학교만 갔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뭐 받았어. 도장깨기야? 야, 근데 봐봐. 이거를 5년만 했어. 뭐라고? 이걸 5년만 했어. 학석박을 5년에. 학석박을 5년만 했는데, 근데 이게 꼼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좀 이따 다시 얘기해줄게. 무슨 뭐, 타블로야? 아니, 그 말은 좀 위험하다, 근데. 아. 아니, 어쨌든 이게 가짜 학위는 아닌데, 아. 아니, 그러니까, 학위를 받은 과정이 좀 구려. 그러니까 타블로도 진짜로 또 엄청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렇긴 한데, 와, 근데 이거는, 아니, 학석박을 어떻게 5년에 해. 박사를 와. 5년에만 해도 그게 요즘에 그거. 박사 5년이면 평타지. 평타인데. 근데 하여간, 요게 근데 비밀이 있어요. 얘가,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이제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셨고. 하와이.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 온 게 딱 한 번이에요. 무슨. 광복 전까지 한 번 왔다고? 딱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근데 뭐, 사실, 해외에만 있는 거는 꼭 그렇게 흉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독립군들도 다 해외에만 뭐 있었으니까. 운동하기 힘드니까. 독립 운동하기 힘드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큰 흉은 아닌데, 하여간 이분의 주 활동 무대는 하와이, 미국, 이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와이에서 한인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네.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계몽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가 학위는 전공이 뭐였나요? 이분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또 그런 어려운 거 받으셨네. 한국의 중립화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뭐 심오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 어쨌건 이 명망이 대단한 거예요. 네. 뭐 독립협회 활동도 했었지. 미국에 진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명문대에서 박사란 말이야.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이면 도장 깨기 한 거라니까. 그래,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 근데 이 시대에 프린스턴 박사야, 한국 사람이. 아, 이게, 이거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대 학사에서 고대 석사 받아가지고 서울대 박사를 5년 안에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최고의 엘리트였던 거지, 그 당시에. 그래서 1919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이분이 대통령의 추대가 돼요. 임시정부 때 이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이거든요. 아. 근데 또 이제 이 대통령직 수행을 가지고 또 복잡한 비화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제가 단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네. 그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이분이 탄핵이 돼요, 1925년에. 맞아. 임시정부 안에서도? 네. 탄핵의 원조야? 탄핵의 원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없구나. 네. 탄핵 된 다음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45년이 해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네. 그때 귀국을 해서 48년에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런 인생 궤적을 살아왔는데 요즘 뉴라이트나 이런 보수적인 계열에서는 완전 영웅. 아, 뭐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특출난 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국부이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굉장한 존재다.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그 국책기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국사편찬위원회거든요. 네. 그 위원장은 차관급인데 지금 그 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유영익 교수라고 있어. 네네네. 그분이 또 대표적인 이승만 빠거든.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현 국사편찬위원회의 가장 높은 분이 그쵸. 이승만 빠. 이승만 빠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세종대왕과 맞먹는 DNA를 가진 분이다. 이런 발언을 네, 실제로 했었어요. 나 세종대왕 되게 좋아해. 아니 뭐 레전드다. 뭐. 뭐 살아있는 레전드다. 그쵸.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뭐 이제 최고의 인물이었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진짜 똑똑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계열, 특별히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이분을 이제 다시 추켜 세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분을 그냥 노멀한 위인으로만 봐줄 수 없는 또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이분이 했던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이 노골적으로 친일파거나 매국노는 아니고 네. 애국자기는 해요. 애국자 라인인데 애국자 라인을 탔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1910년대까지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 이때까지는 오히려 되게 친일적이야. 10년까지는 1910년대까지는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이 좀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던 게 있어요. 거의 한일합방 가까울 때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입장 기본적으로 뭐냐. 미국이 친일 쪽으로 가면은 자기도 친일을 하고 미국이 반일 쪽으로 가면 자기도 반일로 가고 친미였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친미네. 그치. 그러니까 미국의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었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00그 당시 8년쯤인 것 같은데 1908년인지 9년인지 네. 그 미국 외교관 중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 이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한국이 이제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는 거는 축복이다. 1910년 뭐 정확하게 연도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 말을 들은 장인환과 전명훈이란 그 젊은 한국 청년들이 빡이 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머물고 있던 우리 재미교포 청년들이었는데 죽이라고. 이 말을 듣고 너무 빡이 돌아가지고 저격하러. 스티븐스를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 저격을 해버린 거야. 쏴서 스티븐스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의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걸 한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법정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고 뭐 통역을 할 수 있고 이런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네. 20세기 초에. 네.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 이승만을 찾아갔단 말이야. 변호해달라고. 근데 이승만이 이걸 거절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 아 핑계는 멋있네. 라고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또 사람 많이 죽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죽이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가 없다. 기독교인이었다. 난 뭐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서 살인자들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통역을 거부를 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1910년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신문에다가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다 기고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이승만이? 이승만이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글을 기고를 했어. 기고했다고? 기고했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은 점점 더 뭐 발전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뭐 지금 뉴라이트 분들이 하신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적이 있고 하와이의 어떤 신문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반일적인 일본에 대해서 저항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승만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반일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무슨 그럼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던 걸까요? 뭐 세계시민? 세계시민 이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이승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계속 뭔가 계속 애국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1910년대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별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잖아. 네. 1919년에.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근데 1925년까지 6년을 했잖아. 네. 근데 상해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 그동안? 6개월이에요. 6개월. 미국이었으니까. 6년간 대통령 하는데 상해에 있었던 기간이 그중에 상해에 6개월만 있었다고? 6개월이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뭐 했냐? 1919년에 대통령이 됐어. 네. 근데 이승만이 안 오는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상해에서 제발 와달라고. 아니 와서 안 오는 사람 어떻게 뽑아? 와서 직무를 봐달라고 해서 1920년 12월에 상해를 들어와. 다 들어와서 그나마도 6개월밖에 서 근무를 안 했어. 6개월 근무하다가 나는 미국에 급한 뭐 외교 사무가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상해를 떠버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또 제대로 수행을 안 해.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UN의 전신이거든. 네. UN 생기기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위임 통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한국인은 스스로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연맹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위임 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을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한 거야. 근데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빡이 도는 거지. 뭐 개똥 같은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페이지에 그 사진 올렸던 것 중에 없는 나라도 팔아먹는다는 말이 있었잖아. 네. 그게 이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을 보면서 신채호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아, 신채호 선생님께서 우리 이승만, 승만 리한테 한 말이다. 그게. 그렇죠. 그게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너는 없는 나라도 팔아먹냐. 아. 야, 가슴 아픈 말이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이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임시정 부분들이 많이 참았네. 아니 6개월 딜락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그 6년 가까이 참아주는 그 너무 선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이승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임시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아니 그런 거죠. 분이 어떻게 대통령에 선출됐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좀 그랬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분이 미국 박사잖아요. 워낙 뭐 이런 사람이 드무니까. 뭐 본인이 들어올 때부터 나 대통령 안 시켜주면 안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도 비화가 있는데 네. 원래는 이분이 총리로 임명이 됐어. 근데 총리는 이 오늘 뭐 역사 시간 같은 사회 시간 같은데 내각 책임제에서의 대빵이 총리잖아. 맞아, 맞아. 근데 총리는 대통령보다 권한이 작은 거지. 그치, 그치. 이승만은 미국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아, 대해서 엄청 집착이 있었어. 아. 그래가지고 나는 총리는 안 해. 대통령 시켜주면 갈게. 이걸 한 거야 그때. 쉽게 말해서. 대통령직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분이 또 이제 전주희 씨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전주희 씨가 조선왕조 성씨잖아. 나는 마사카 프린스 리다 한국에 나는 이제 왕족이다. 이제 이런 말을 사칭 아니야? 그건 사칭 하면서 왕족 사칭이죠. 뭐 전주희 씨이긴 한데 뭐, 좀 아, 뭐 전주희 씨 다 프린스지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 게 있었고. 또 학위 취득의 비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떻게 이 5년 만에 학석박 네, 그러니까요. 이 3대 학위 취득이 가능했느냐. 나도 하고 싶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 자녀를 두는 어머니분 귀를 쫑긋 들으시고 네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이승만을 유학을 보낼 때 이제 이승만이 나중에 귀국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조건으로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아, 돌아와서 목회자를 해라. 목회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맨 처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학부로 1학년 때부터 입학한 게 아니라 편입을 한 거야. 편입을?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2년 만에 했어.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의 경력을 약간 일부 인정해 준 거야. 뭐 그걸 인정해 줬다기보다는 이제 특혜를 네. 준 거죠. 선배님들이 개중 입좀 써주셨구나, 김 좀. 그렇지, 그렇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석사를 네? 들어갔는데 석사를 못딴 거야 여기서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었겠지. 하버드에서. 석사를 못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미국 기독교계에서 또 한 번 도움을 줘가지고 프린스턴에 박사를 입학을 시켜줘. 석사가 없는데. 석사를 안 땄는데? 석사를 안 땄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박사, 근데 내가 알기로 프린스턴은 석사 없어도 박사를 갈 수 있는 학교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건 박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여기서 굉장히 대담한데 무슨 조건을 내거냐면은 2년 안에 박사를 달라. 그럼 내가 이 학교에 박사과정 입학을 할 테니까. 뭔 똥배짱이야? 2년 만에 박사를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특별 좀 예외를 인정해준 조건으로 이제 뭐 박사를 주기로 하고 프린스턴에 들어갔어요. 아니, 얘가 뭐라고 특별 그렇게 자꾸 특별. 프린스턴에 특별.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또 웃겨. 하버드에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아,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을 예정인데. 나 박사 받을 거니까 하버드에서 그냥 석사 달라. 그래가지고 흥미됐어?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러면은 와서 계절학기 한 과목만 들으면은 석사 학위를 주겠다. 와 대박.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딜을 잘한 거지. 아, 뭐 그렇게 해서 디플로마가 나 디플로마가 어떻게 나와? 와. 그렇게 해서 정신이야. 이제 학사, 석사, 박사, 네 이 세 개의 학위를 한꺼번에. 정치인이 될 싹이 아주 잘 보였네요. 농후하네요. 정치인이 될게. 네. 와, 굉장하죠. 정신이 될 운명이었네. 네, 운명이었어요. 운명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 이렇게 이제 학위를 딸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딜을 잘했다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돌아와서 목사님 하지 않았잖아. 목회를. 목회를 안 했죠. 정치를 하셨죠. 이분은 또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네. 강했어요. 아까 제가 대통령직에 집착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제 해방 후에 45년에 딱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시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예요? 이렇게 통일된 통일. 민족 국가를 만드는 건데 이승만이 봤을 때 이 통일된 국가에서 전체 선거를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뭘 미냐면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이렇게 열심히 미는 거지.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거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을 책임 중에 하나를 이승만이 집을 그렇죠.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부산 정치 파동 일으켰고, 4.45입 개헌했고, 3.15 부정선거까지 하다가 물러난 건데, 이게 다 뭐냐면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헌법을 바꾸고. 어, 그죠. 뭐 헌법 바꾸고, 뭐 소수점 이렇게 올리고 막 이제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파를 굉장히 열심히 탄압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승만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되게 많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럴 수도 많았죠. 뭐 일단 그 조봉암. 독립운동가 조봉암도 있고 안창호 같은 경우가 안창호 후손들이 좀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면 아니, 안창호가, 조선 안창호 선생님 후손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라이벌이었거든 독립운동 하는 기간 동안에. 왜? 안창호는 저쪽 평양 쪽 평안도 쪽에서 대빵이고 이승만 요쪽 경기도 서울 쪽 대빵인데 요 갈등을 하다 이제 라이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막 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김구 선생님. 또 이승만이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암살을 사실상 이승만이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봐야죠.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학도 입장에서도 봐도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뭐 문서로 나와 있는 증거는 없는데 안두희의 배우가 안두희의 배후는 뭐 이승만의 부하였던 김창룡이라는 설이 좀 유력한데 근데 뭐 그 사람이 단독 행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승만이 사실상 좀 묵인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정두전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밑에 대기를 하자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 그게 이성계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었지. 그렇지. 그렇지. 이성계가 야, 안 되겠다. 못 끌고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방원이 눈치 까고 숙부님 잘 가세요 이러고 빠이빠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일종의 이성계의 묵인 없이는 사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 힘들었겠지.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방금 오더왕님이 또 조봉암 말씀하셨는데 조봉암이라고 1950년대 중반에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 반대 여당.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거든요 조봉암이. 네. 이승만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당이랑 엮어가지고 2년 후에 사형을 시켜버렸죠. 빨갱이라고. 빨갱이로 몰아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 빨갱이 드립이 시작됐구나. 아, 빨갱이 드립은 뭐 굉장히 60년 묵은 전통을 가진. 역시 빨간 건 묵혀야 제 맛이야. 아, 그렇죠. 묵은지의 맛이나. 묵은지도 빨개지고. 네. 어. 네. 하여튼 뭐 경쟁자들을 뭐 이렇게 굉장히 무자비하게 또 죽이셨던. 혹시 그 조범 선생님의 그 억울한 누명은 이미 다 해결이 되는 상태인가요? 해결이 됐죠. 대법원에서 네. 이제 재심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지금은 나와 있고 복권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하여튼 그랬고요. 그다음에 친일파들도 사실 이승만이 다 살려준 거예요. 45년도에 해방이 네. 되고 나서 이승만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국내의 정치적인 기반이 좀 약할 거 아니야. 그쵸?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보니까. 사업가, 경찰 이런 사람들 자기가 포섭을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뭐 굴권 잡고 있는 사람,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사업가, 경찰들이 되게 친일파들이 많았던 거지. 아니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친일 재산가들한테 정치 자금을 공급을 막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비호해 준 거야. 보호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종 이렇게 된 거네.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 사람들한테 정치적 기반 받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세력 넓히고. 그렇지. 약간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친일 경찰들도. 경찰들을 자기가 공권력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던 경찰들도 그대로 다 보호를 해준 거야. 다 보호를 해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덕술이라고 있어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독립운동가 고문하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이승만이 또 특별히 총회해가지고 살려주고. 또 고문은 예술이다. 이근안에 좀 이렇게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남한에서 친일 청산 못했잖아요. 친일파들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상당 부분 책임은 이승만한테 있어요. 반민특위 이승만이 살려준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반민특위가 뭐야? 반민족행위 특별처벌하는 그 위원회가 그쵸. 있었어요.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49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그러니까 6개월 하다가 이승만이 없앴어요. 이승만이. 아. 그러니까 뭐 친일파들을 청산해보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빠이빠이 시켰다고. 그렇죠.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긴 하는데 그때 근대 쪽 역사를 보면 북한은 나름 친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서고 왔잖아요. 뭐 그것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뭐 남한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하긴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잖아 사실 거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말도 못 꺼내기는커녕 떵떵거리며 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야인시대에 보면은 심형이라고. 심형이요? 내가 고자라니? 아, 걔가 그 사실 친일파였어. 친일파. 아. 친일파였고 해방 이후에 그 예술인들을 이끌 예술인들을 데리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아. 하다가 뭐 거기에 맞은 건 아니고 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그래서 쉬다가 월북해요. 아. 네. 고자는 아니다. 예. 네. 아니 그 북한 가서도 예술인으로다가 영예를 누리고 70년대 죽었어요. 아. 90년대인가? 하여간에. 아, 야인 시대는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다고 나오는데. 하복부 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복부 총상. 예. 윤희상이네, 윤희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승만을 제가 좀 정신없이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1세대 한국 기독교인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세대 기독교인. 1세대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뭐, 업적이 또, 대통령으로서 업적이 또 빵이라고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삶을 보면 이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삶인가? 합당한 삶이었는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삶을 본받아라고 과연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는가? 국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을. 사실 국부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진짜 누구 한 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그쵸. 사람들이 다 같이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누구 한 명이 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사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국부 논란은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기로 1948년 8월 15일날 정부 수립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날이 건국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신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 네. 이제 임시정부의 수립이 우리의 그런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뉴라이트들은 이승만 얘기를 이승만을 미화시키면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을 결국 건국절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게 좀 다른 대한민국의 그렇죠. 오리진을 어디서 찾는가.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이승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혹시 뭐 내용이 궁금하시면 쪽지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 전공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분 나왔습니다. 아, 우리 또 활용 점점 위대하신 안 돼. 안 돼. 아, 나 그거 배경음악 깔아줘. 그거 위대하신 각하? 우리 프로듀서님이 만든 그 음악 있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각하 그거. 각하는 절대 그대 뿐이 아닌 걸 알아. 각하에게 깊은 끝을 누가 헤아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빠짐없이 다 해보고 싶은 각하. 위대하신 각하. 우리 MB 각하. 네. MB 전 각하. 잠깐 얘기하려고. 저는 참고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 사랑하고 배울 게 참 많은 분. 네. 네. 순서는 우리 MB 각하가 또 소망교회 장로님이고 네네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네네. 그런 걸 유명한데 그래서 그분의 양력과 삶을 살짝 짚고 네. 어떤 부분이 약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된다고 이런 약간 빨갱이들이 이렇게 허점을 내고 다니는지 각하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틈이 약간 있어요.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부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일단 뭐 프로필은 다 아시는 것처럼 14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셨고 15대 국회의원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제32대 서울특별시장 민선 3기로 민선 네, 하셨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네, 무려 2008년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서 또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을 4대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답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이 노래 깔아야겠네. 대통령의 업적, 아주 이렇게 좀 멋있는 업적 몇 개, 좀 소개를 하면. 네.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산, 그 당시에 33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 오. 이게 또 사회 환원인지는, 아니면 또 사위 환원인지는 나중에 좀 보겠지만, 사회에 환원하셨다.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도 방문을 하셨대요. 독도에 처음 방문한 거래. 그래서 오. 강력한 주권을 또 확립하셨고, 또 외교에도 아주 능통하셔가지고, 49회에 걸쳐서 84개국을 방문하셨고, 또 G20 정상회 유치하셨고 핵 안보 정상회 유치하셨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뭐 얘기만 들으면 거의 태종 무열 아니에요? 예, 네, 뭐 이게 뭐 거의 뭐 그 세종대왕 그다음에 아까 이승만 거의 같은 레벨이지 않을까 사실은. 네. 네, 잠깐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부루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4남 3녀 중에 5째로 태어나셨는데 네. 아버지는 목장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과일 행상으로 이렇게 하셨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찢어지게 네. 가난한 집에서 포항 출신이시죠 또. 오. 네. 아 포항 맞죠. 네 포항 맞아요 포항 맞아요. 그래서 포항에서 초등학교. 아니 어떤 분들이 오사카 소리 해가지고. 아이 설마. 오사카는 아니지. 설마. 그런 오해를. 마사카 오사카. 마사카는 뭐야? 설마. 아 일본에 일본. 아니 실제로는 일본 오사카부 나카카와치군. 카미무라의 조선인 부락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낳기 전에 결혼하셔서 일본 넘어가서 이제 노동자로 목장에서 일을 하셨었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올라와서 포항에서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 고향이지. 네, 오사카는 뭐 친일이랑 상관없다. 아무 의미 없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국 전쟁 터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하셨고. 원래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굉장히 똘똘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야간으로 진학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인생 성공이네. 1961년에 합격하셨었죠. 그러니까 고려대 경영대를 합격하신 거지. 네. 그 당시에 대단하셨죠. 그런데 학교 진학하고 얼마 안 돼서 5.16이 터졌는데, 그리고, 62년에는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신검 때 훈련소에서 기관지 확장증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셨다. 신검 때? 네, 신검. 그러니까, 훈련소 들어가서 한 번 더 검사잖아. 그때 이제 나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병역. 내 생각에는 병역 깊이 이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이미 한 번 들어갔다 안 돼. 네, 일단은, 최대한 들어가려 했느나, 했으나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또 이때 운동권이셨나봐. 그래서 상과대 학생회장을 대학교 3학년 때 하셨는데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시고 시위하면서 원래 막 계엄령 떨어져서 막 도피생활 하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위망이 좁혀져서 잡혀가지고 서울 교도소에서 6개월간 종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증에 빨간 줄이 긋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취직이 안 되는 거지. 대기업에도 안 되고, 공무원도 취직이 안 되고, 그래서 무려 당당하게 지금 레이디 가카의 아버지, 박정희 가카에게 편지를 자필로 씁니다. 다카키 마사오에게? 오사카 출신이니까 겹치는 거지. 일본어. 써가는 게 있는 거지. 이게 너무 부당하다. 취직방해다, 이거는. 이거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화적인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찾아와서, 역시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국가가 영원히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하면서 현대건설을 꽂아줬다. 이런 얘기가 신화적으로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약간 그걸 좀 불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진 않았고 큰 형이 이상은이라고 큰 형이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산업은행 고위층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산업은행 간부 추천으로 현대건설에 꽂아졌다. 아, 그게 그게 전신가? 근데 현대건설에서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고속 승진을 합니다. 23살에,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고 졸업했고, 23살에 입사를 딱 현대에 건설하는데, 대리를 2년 만에 달고, 29살에 이사가 됩니다. 뭐? 29살에 이사가 되고, 무려 35살에 현대 건설 사장이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태진아가 여기에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연결이 돼 있는데, 태진아? 태진아가, 잘 들어. 이로 아빠? 이로 아빠가 여기에 엄청나게 목격이 남편? 이건 조금 이따가 일단 보면서 나비효과 이게 어느 파트냐면 현대건설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야. 35살에 이제 사장짬은 사실 아니었는데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이었던 김보환 이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김보환 여사님 굉장히 또 아름다우셨겠지. 네. 태진아랑 간통을 하셨다가 걸렸어. 그래서 김보환 씨의 딸,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딸인 거지. 그 사장님 딸은 자살하셨고, 간통을 한 사람의 딸은 자살하셨고, 이제 현대건설 사장은 빠기쳐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래서 이명박이 사장이 딱 되고, 1988년에, 그러니까 이제 사장 11년 하면서 이제 회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만 들으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20살에 입사를 해서 35살에 건설사 사장이 됐고 어마어마한 샐러리맨의 뭐, 신화. 당신은 뭐 건설 부이니까 네. 건설사 사장이면 뭐. 그래서 KBS ETV에서 야망의 세월이라는 그 드라마로 실화 이제 이거를 방영 드라마로 방영도 됐었고. 근데 약간 뭐 안 좋은 얘기 조금 하면은 이 현대 이제 우리가 현대라는 어떤 특히 건설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고 정주영 회장님 스타일 있잖아요.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거에 좀 잘 맞으셨나 봐. 이명박 전 각각께서 스타일이 잘 맞으셔서 굉장히 또 회장님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경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는 잘 맞물려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걸 잘하시니까 또 당시에 세 번째로 긴 말레이시아 피낭 대교를 건설하고 또 이라크 화력 발전소를 짓고 막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셨어. 근데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를 완수했는데 그 1980년에 전쟁이 터진 거야. 이라크 전쟁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사는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IMF 사태 때 2001년에 현대건설이 결국에는 워크아웃에 돌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일이. 그런 얘기가 불순하지만 조금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뭐 이게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약간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개그 욕심. 그래서 뭐 어록을 많이 남기셨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쵸. 이거 유행어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2009년에 나로 우주센터에 가가지고 우주원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대통령 아니, 대한민국 자동차를 처음 개발했다. 그때 자동차 부품이 2만 3천 개나 된다.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만들어봤는데 너희들의 고생이 얼마나 클까 알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대 건설사에만 있었지 자동차랑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서전에도 현대차 개발에 참여했다는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또 다 뭐 도요타 자동차를 언급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전혀 그런 건 사실 무근. 그러니까 뭘 하셨다는지 꿈에서 하신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 얘기를 조금 하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도 예전에 창당을 하셔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셨습니다. 네, 정감독 들고 나오셔가지고 네, 통일국민당. 네, 1992년에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아저씨도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정주영 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걸 안고 민자당으로 갑니다. 민주자유당으로 가서 전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대 가문과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14대를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5대에 나오는데 종로구로 나옵니다. 정치1번지. 정치1번 종로구. 여기서 당시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종찬 노무현. 노무현이랑 붙습니다. 아, 정말? 아, 진짜 네. 역사의 아이러니다. 15대가 근데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이명박 선관이 뭐 선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선거본부. 선거본부에서 선거운동본부. 이제 우리 집의 어떤 흑역사라고 말하면 안 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셨습니다. 아, 15대에서. 15대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본부에서. 네, 우리 집에 어떤 뭐 자랑스러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동사무소 관련된 일을 좀 하셔가지고. 15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됩니다. 맞아. 당선되고 그 돈을 7억 정도 돈 선거를 했는데 그걸 7천만 원이라고 축소 보고를 했다가 잘립니다. 그거를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께서 현장에 계셨습니다. 돈 선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잖아. 또 이명박 장로님이니까. 또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장로님 하시는 일에 딱히 뭐라고.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불순하게 잘못 보셨겠지. 팬티 바람으로 아주머니들과 술판을 벌이고 노는 걸 봤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헛것을 보셨다고요? 불순하게 헛것을 보셨습니다. 잠깐 이거는 피곤하셨나 보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 모습을 꿈꾸셨던 거 아니야? 우리 후보님께서 이렇게 쉬셨으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5대 국회의원이 되실 때 이건 살아있는 증언. 우리 괴수 28호 우리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셨고 돈 선거하는 것과 장로님이 이제 팬티 바람으로 여자들과 노는 것을 목격을 하셨다라는 거짓,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센 게, 사실 우리 각하에게는 낙공수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낙공수에서도 나오지차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직 불탈됐다가, 아무튼 뭐 당시에 이거 너무 얘기가 많은데 미국. 시간이 없으니까 다 스킵을 하고, 2000년에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고, 2002년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해서 다시 당선이 되고, 서울시장 돼서 가장 잘 아는 거는 청계천 사업과 서울시 버스 환승, 이거 두 개를 도입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죠.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신앙으로서는 어머니가 평생 이 사람을 기도로 키우셨다. 근데 우리 명박이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셨는데 승승장구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기도에 모태가 되는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어머니라는 책도 써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도 했고, 그다음에 소망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소망교회가 예. 개척하고 그 다음 해부터 함께 했대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많은 시대여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헌금도 하셨고 주차봉사 오래 하셨고 초기, 네. 초기 멤버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소망교회도 뭐 예전에 약간 다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한 번 딱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 정도 되셔가지고 눈이 부담스러우셨겠지. 네, 그래.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예배? 요새 그거 많이 하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시고 뭐 그러겠지. 그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잠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정말 사회에 전 재산을 다 환원한 게 맞나 이거랑 이제 BBK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한 2시간 분량 그죠 정도 됩니다. 낙공수가 긴 게 괜히 긴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이거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BBK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그게 왜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누가 먼저 얘기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박에서 먼저. 언제 얘기를 했냐면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그 경선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한나라당에서 경선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공격을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으시고, 나머지 이제 야권에서 공격한 사람들은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게 깜빵에 가시고 그랬었죠. 김현미. 골자는 뭐냐면 BBK라는 회사가 있는데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대표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15대에서 잘리고 나서 미국에 넘어가서 경제를 배우셨는데 그 사이에 김경준이랑 친해졌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또 불순한 사람은 그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킴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변호사님. 그분이랑 싸움을 탔다. 우리 MB가. 그런데 불순한 얘기가 사실 있더라고. 에리카 킴이랑 니 거 아니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노래를 하셨다고. 아무튼 그래서 김경준은 뒤를 봐줬다. 근데 김경준이 뭘 하는 회사냐? 김경준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월가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BBK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치한 돈이 얼마냐? 30억입니다. 30억. 아이고. 근데 3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굉장히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이랑 친해지면서 친해지면서라는 단서는 불순한 생각이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명박을 만난 이후에 600억이 보입니다. BBK라는 회사에. 500배가 뭐예요? 네. 어떻게 20배가 넘는 돈이 BBK라는 그 젊은 사장이 있는 회사에 도대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해서 600억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돈을 태운 회사가 뭐 다스라는 회사에서 190억, 오. 삼성생명에서 100억, 심텍이라는 회사에서 50억 정도를 유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의 입김이 작용이 했다라는 불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스라는 회사인데 다스에서 190억을 꽂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스가 상은이. 이명박의 형님인 이상은 형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처남인가 김재정 씨랑 그러니까 둘이 이명박 아저씨의 친인척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190억을 BBK에다 꽂아줬는데 네. 문제는 그 미팅,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미팅을 해야 되잖아. 이 회사가 그 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번의 미팅, 그리고 단 30분 미팅 만에 190억을 꽂아줬습니다. 돈이 크시네. 엄청 스케일 큰. 근데 190억이 어떤 돈이냐. 다스가 그 해, 꽂아놓은 당시 그 해 연 순수익이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오. 회사에. 회사에 6년치 순수익을 다스에, 아니, 그 BBK에 꽂아줍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다스의 돈은 뭐 어디서 나왔냐? 이게 또 도곡동 땅을 판 그 돈이 다스로 흘려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스를 설립하는 회사가 도곡동 땅을 판 회사인데, 아니 도곡동 땅을 판 돈인데 그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가 우리 MB 가카라는 아주 불순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본인의 땅을 팔기 위해서 한 여러 번에 거쳐서 돈 세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땅을 팔아서 다스라는 회사가 설립됐고 다스가 BBK에 돈을 꽂아줬고 근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BBK가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BBK가 직접 한 건 아니고 BBK가 뭐 어디 취소돼서 그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그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를 먹고 5천 명 이상의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고 미국으로 튑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투자금 받고 뻥카 쳐서 나는 그 이미 받은 돈 갖고 튀고 주식 받은 애들은 거지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BBK의 실소유주가 MB 가카인지 아닌지가 왜냐면 이게 범법 행위를 한 건데. 그럼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뭐 죽이는 걸 방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주주가 조작하는 걸 방조했냐 안 했냐 이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 이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됐고 우리 MB 각하께서 방송 중에 이명박 대표이사 BBK 대표이사 이명박이라고 쓴 것을 친구에게 준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광운대에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특강. 내가 얼마 전에 BBK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 인터뷰에서 주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BBK를 내가 창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내부 투자 문서에서 BBK를 대표한 사람이 이명박이다. 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특검 조사에 의하면 다 모함이고 그 증거는 다 의미가 없고 BBK의 실 소유주가 아니며 그거를 모함한 많은 야권 이사들이 고초를 당하시는 불순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질감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다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청계재단에다 다 사회 환원을 하거든요. 이명박 각하께서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다 다 환원을 하는데 그럼 청계재단이 진짜 무슨 뭐 복지재단이거나 네. 장학재단이냐? 그러기가 보기 어려운 게 재단인데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주식을 겁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재단인데. 그러니까 재단 활동하기보다 다스도 그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주식의 좀 일부가 또 청계재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계재단과 이상은 씨의 주식을 합치면 다스의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계재단이 실제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근데 다스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회사냐면 그 현대 자동차에다가 카시트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약간 현대가 또 연결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뭐 31억 순익 했는데 지금은 뭐 몇백억 순익이 나는 이명박 재임 5년 시절에 매출이 뭐 몇백 배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뭐야 또 인천공항 또 매각하려고 했던 거 유명하죠. 인천공항은 실제로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하고 전 세계 1위를 매번 하는 그런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이래도 부족하다. 1위를 3년 연속해도 부족하다. 이거를 민영화 시켜야 된다. I'm still hungry. 그래서 맥쿼리라는 맥쿼리 인프라에다 팔려고 하는데 맥쿼리 인프라는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그런 인프라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해대교나 이런 통행료 비싼 광운대교 뭐 국책 도로나 뭐 그런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면선 터널.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맥쿼리에다 왜 팔려고 했냐? 맥쿼리에 또 이명박의 측근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또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맥쿼리. 아 이거 우연히 일치겠지. 그렇죠. 아니 일치. 두 친하시니까. 그리고 뭐 4대강 얘기 잠깐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청계에 처음 만들듯이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칼빵을 내셨는데 물 많으면 좋으니까 물 많이 처음에 좋잖아. 그 사업할 때 계획 보면은 막 배가 산을 넘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봤죠. 산 가운데다 구멍을 이렇게 뚫은 다음에 배가 이제 강이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배를 엘리베이터처럼 띄워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아주 판타지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서 건설사들이 지금 절대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묵살하고 4대강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이라고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뭐 이 얘기 하나만 하면 딱 종료가 될 것 같아. 그 4대강 4개 구원역 중에 낙동강 권역 쪽에 9개의 섹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8개를 이명박 동창 회사께서 이명박이 그 공고 나왔는데 동지상고 동지상고 나왔는데 동지상고의 그 어떤 선후배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8개 섹터를 다 도맡아서 하셨다는 우연의 일치겠지 뭐 동지상고 출신들이 똑똑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두루두루 친하시니까 아, 네 제 얘기는 아주 급했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로 대통령이니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교회 강단에서 저희가 목사님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 은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이 예화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기독교 위인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좀 검증이 되지 않거나 좀 도마 위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마치 그 사람들의 그 나머지면은 다 빼고 각색해서 설교로 이분들을 미화하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설교로 미화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로 미화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게끔 뭔가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사실 놈놈놈 특집 이런 이거는 해봤자 뭐하나 싶은 거죠. 왜냐면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네. 우리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그런 그 설교 예화들을 들을 때 과연 이게 각색돼서 얘기가 되고 또 그것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막 약간 뭔가 강요되고 있는 듯한 이 분위기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요새 뭐 여러 가지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도 배우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특히 남자는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무엇을 쫓아가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뭐 돈이든 명예든 그런 걸로 대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해보면 남자분들인데 명예욕이 굉장히 권력욕이 굉장히 크시거나 또 뒤에 불순하게 언급되신 분들은 돈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을 쫓아서 그렇게 성공한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한 것이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든 하나님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셨고 네. 전적으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셨으니까 강단에서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 마지노선이 돼야 된다. 약자 편에 서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과부들과 고아들 돌봐야 된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몬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설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설교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자기의 생각하고.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얻는, 위안을 얻는 그런 느낌으로. 물론 여기 있는 저희도 다 물질 욕심이 있어요. 아, 저 돈 벌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 그런 거 없는 거 없죠. 네, 저 페라리 물 거예요. 나는 아우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네. 그 지나친 사람들 그리고 도를 넘은 사람들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제는 이번에 놈놈놈 특집을 했으니 님님님으로 해? 다음에 님님님 특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분 좋은 드디어 기분 좋은 특집을 님님님 저희 드립치기도 정말 드립을 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행복한 드립 하하호호 깔깔깔 하는 드립을 칠 수 있는 저희 기독교 내 그 뭐 드러나있건 드러나있지 않건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만한 좋은 일들을 하신 우리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놈놈놈 특집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잊혀진 만큼만 괜찮은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렸던 이 방송을 듣고 너희는 똑바로 살고 있냐? 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많이 번 유명한 장로님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분들의 발자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어져가